남은 넌 top notch. 자광기 사서 꽉지 않게 만들어버려 너라는 백.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. 너희가 심사거름 거리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. 난 말했지 운명 따위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. 세계의 평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.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허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기도 했어. 너의 상처는 날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.